세상 모든 일은 내 맘대로 안 돼. 내 맘대로 하긴 아직 무서운걸. 내 얘길 들어봐, 내 노래를 들어봐. 지금 난 솔직히 아직 무서운걸. 나 그때 미소를 하트로 접었어. 내가 즐겨 입는 자켓 안에 넣어. 비 오는 날처럼 나 울적할 때면 나 몰래 꺼냈어 내 입술에 붙여. 언제나 그대는 나에게 행복을, 미소를 희망을, 새로운 세상에 약을 꺼내. 그대 향한 마음 이제는 더 이상 느낄 수가 없어. 모두들 그랬지. 이 세상에는 영원한 건 어때. 사랑 그건 맞아. 사랑을 논하긴 난 아직 어린 거. 하지만 믿었어 영원한 행복을. 어쩔 수 없잖아, 이기적일 수 없잖아. 잡을 수 세상에는 영원한 건 어때.